어색해지고 한순간에 순위가 바뀌어버렸네. 연애 세포가 다시 돌아왔나봐. You make me shine. 솔직히 간지러워서 못 참겠어. 똥같은 timing. 허전했던 말